거잖아. 마치 기다린 것처럼 하필 우리가 헤어진 지금 비가 오잖아. 너와 남이 된 이 순간에 우산 없는 너를 바라봤어. 생각보다 더 쉽더라 우리가 헤어지는 게. 죽을 것처럼 널 사랑했는데 그 장면 마디로 우린 날 잡아줄까. 헛된 기대를 아직 놓지 못했었나 봐. 사실 알았어 이제 네 눈빛은 저 빛처럼 차가워졌다는 걸. 비가 오잖아 마치 기다린 것처럼 하필 우리가 헤어진 지금 비가 오잖아. 너와 남이 된 이 순간에 우산 없는 너를 바라봤어. 헤어지자는 이 말에 붙잡을 수는 없었어. 넌 항상 내게 최선이었는데 널 울게 했어 계속. 우산이라도 씌워주고서 너를 보내고 싶었는데 우리 마지막 남은 장면이 고작 비에 젖은 너를 바라보는. 비가 오잖아 마치 기다린 것처럼 하필 우리가 헤어진 지금 비가 오잖아. 너와 남이 된 이 순간에 우산 없는 너를 바라봤어. 우리 사랑이 늘 소나기 같아서 아주 잠깐은 뜨거웠나 봐. 널 잊지 못할까 두려웠는데 돌아가는 길 내 우산은 가져가. 더 힘들어지게 비가 오잖아. 그래도 뒤돌아보진 않을게. 비가 오잖아 마치 기다린 것처럼